啊哈。사이클롭스. 네, 오늘은 웅규 형의 시그널로 이 막장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섭군의 지금 불량 퇴출. 자, 오늘은 요 옆에 지금 지현이 형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강릉에. 한마디 하시죠. 잘안 들려요. 아, 긴장된 이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최지원이라고 하고, 네. 한 3개월 만에 강릉을 찾았는데, 또 마침 방문에 이런 보석 같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 막 빨개져요. 자, 우리 문바 오늘 뭐야, 오징어 복면 첫 연습은 아니지만 연습했잖아. 어땠어? 자. 아, 오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려던 밴드를 이제 하려고 이제 처음 네 명이 다 모여서 합주를 했는데, 아, 뭐 처음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어디야? 아, 저희는 이제 한국의 한국의 바르셀로나가 되려고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바르셀로나 축구팀이야, 너네? 아니지? 그래. 뭐 옹기 한마디 하시죠. 아, 날도 상당히 추위는 이제 다 달아간 난것 같네요. 이제 완연한 봄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아, 마이크는 거의 라디오 방송 이후에 근한 7년 만에 잡은 것 같네요. 네, 조금 어색하고요. 어디 라디오 DJ 출신이죠? 아, 그거는 아, 창피해서 말하기 어렵고요. 메인 DJ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 뭐 다운타운 DJ서부터 뭐 게스트 DJ까지 한몇 가지를 했는데요. 한 10년간 DJ 하다가 이제는 음악이 하고 싶어져 가지고 다시 기타를 잡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제가 노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우연히 홍대 인디 밴드를 찾다가 우주 EP라는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그쪽에서 이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이 노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주 EP의 어찌 그리 예쁜가요? 네, 잠시 듣고 민섭군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네. 우주의 피해 어찌 그리 예쁜가요였습니다. 이제 뭐 하고 놀까요, 저희? 뭐 하고 놀래? 뭐 하고 놀실까요? 지금 우리 아까 소개했던 최지은 지현 이 형이 우쿨렐레를 갖고 오셨어요. 연주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여기 배운 지 얼마나 되셨죠? 배운 지 4주 차인데 칠 수 있는 곡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앞에 악보가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뭐 하고 지내시나요? 요즘 서울에서 굉장히 정신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털어놔 보세요. 아, 자, 한 곡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아, 근데 노래를 내가 못 해갖고 진유가 노래할래 이거? 아니 아니야. 아 노래 진짜 못해 근데. 네. 괜찮습니다. 연주를 우쿨렐레 소리를 한번 이 청취자들한테. 네. 이 고르는 동안 이 정적이 흐르네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힘들어져요. 네. 오늘 혜성아 연습 어땠니? 아 사실 첫 합주였는데 그래도 여기서 저희 첫 합주를 들은 사람은 웅규 형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았고 이제 다음에는 네. 메탈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유일하게 그 오징어와 복면 밴드의 연습 소리를 들은 웅규 형한테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뭐 첫 합주였지만 뭐 나름 서로가 자기만 만족하면은 우선은. 첫 삽은 우선은 그 정도 서로만 만족하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뭐 어차피 뭐 다들 아마추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시작한 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열정만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그 어차피 뭐 프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프로가 아니더라도 평생 자기가 이제 음악을 가슴에 담고 지금처럼 쭉 그 열정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기만의 색깔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네 어쨌든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만족한대요 혜성님은. 네, 혜성이는 그러면은 7월달에 락커스데이 나오시나요? 5월달? 7월달을 목표로 7월달의 목표로 라커스데이 강릉에서 나타납니다. 오징어와 복면들 맞지? 오징어와 복면 오케이. 줄여서 오복이랍니다. 오복 OBOK. 그래 자 마이크를 넘길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고 그냥 만화책을 읽다가 오징어와 복면이 걸려있는 그림이 있길래 이게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정말 쓸데없는 컷이었지만 이게 저희가 쓸데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징어와 복면 오징어와 복면 그래 멤버 소개해라. 그 오늘 막장 라디오 스페셜 게스트 오징어의 복면들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복면에서 복면을 맡고 있고 이제 23살이고요. 이제 제가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예. 뭐 이제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앨범은 언제쯤? 앨범은 좀 올해 안에.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예, 뭐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오징어 복면 리더 문혜성님이었습니다. 네. 참 기대가 돼요. 강릉에 밴드가 몇 없거든요. 네, 빨리 나타나서. 어, 준비됐나요, 연주? 아, 네, 아직. 어, 지금 옆에서 웅기 형은 스모프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 뭐 주제를 하나 넣고 토크. 어, 뭘 할까요? 강릉 막장 라디오. 강릉의 미래. 강릉의 미래. 강릉의 미래는 있을까요? 강릉의 미래는 생각해 보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쵸, 저도 제 살길 바쁜데. 자, 우리 혜성이도 일단 최명희 시장님이 어떻게 예, 삼선까지 해먹느냐가 제일 아니 뭐 사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냥 경포에 폭포 아 뭐지 저 뭐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 놨던데 예, 그래서 저희 동네 땅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참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이제 강릉시청 축구단이 승격만 하면 이제 강원 FC와 예, 훌리건들의 난입과 막 예, 칼부림이 이어질 예, 뭐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야, 너 땅 투기 잘했구나. 괜찮아. 응,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 강릉의 미래.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최명희 시장님 3선 하셔야 된답니다. 네.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할까요? 제주도 푸른밤. 제주도 푸른밤? 제주도 푸른밤. 응? 제주도 푸른밤이 뭐예요? 이걸 이 곡을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뭐야? 우쿨렐레로 연주하는 제주도의 푸른밤 듣겠습니다.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킹강밭 199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와, 되게 좋네요 소리가 잔잔하고. 우쿨렐레 매력. 우쿨렐레 매력에 대해서. 네, 우쿨렐레 매력에 대해서 네, 평가한답니다. 네, 평가할 수 있는 아직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우쿨렐레에 빠지게 된 게 안경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안경이라는 영화에 되게 안경이라는 영화가 되게 심심하고 되게 일본 영화 딱 일본 영화인데 거기에 이 우쿨렐레와 팥빙수를 바꿔 먹는 거야 맨날 바꿔 먹습니다. 예, 그런 정말 소소한 한 해안 마을의 이야기인데 와 저거다 와 진짜 멋있는 악기다 저거는 소리도 되게 청아하고 그래서 당장 그때가 세뱃 돈을 받고 나서 당장 그 돈으로 우쿨렐레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악기는 만돌린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저는 이미 우쿨렐레 매력에 빠진 후려서 이제 뭐 되돌릴 수도 없고. 하지만 절대 그게 만돌린이라고 해서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쿨렐레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네, 정말 배우기도 쉽고 또 일본에서는 이게 배우기도 쉽고 또 치매 예방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에 이렇게 많이 강습을 간다고요. 네, 그만큼 배우기 쉽고 정말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쿨렐레에 대한 이야기. 네, 와, 만돌린 안 아쉬워요? 만돌린 안 아쉽죠.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웅경 연주 뭐 하실래요? 네, 네, 한 곡 하시죠. 네, 오케이. 옆에서 이제 웅경이 한 곡 하겠습니다. 곡 선정을 한 동안 혜성이와 다시 강릉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지금 혜성이는 공익공무원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강릉을 지키는 공익공무원이었어. 이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자 뭐 한마디 해봐. 계장님이 참 저 휴가 쓸 때 저 안 써주시려고 하는데 결제를 안 맡아주시려고 저를 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타깝고요. 내일은 그거 썼어? 네, 내일은 예 휴가를 어떻게 받아냈죠. 한 두 시간의 타투 끝에 예, 쟁취한 휴가를 이제 왜 휴가를 썼어? 예, 그 강릉시청 홈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제가 강릉시청은 지금 강릉시청은 지금 몇 등이야? 지금 첫 경기를 1승으로 했는데 이제 다음 경기가 1무고 다음 경기가 1패로 지금 1승 1무 1패. 그런데 지금 토요일이었던 경기가 뭐 시청 측의 농간으로 금요일 낮 경기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지금 상당한 최명희 시장님과의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이게 경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지금 내일에 시청에 뭐 서포터즈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무슨 예. 너도 서포터즈인가요? 예. 제가 강릉 시청 서포터즈 히어로인데 저희가 내셔널 리그에서는 제일 그럴 듯한 서포터 지금 막 폭죽 뭐 홍염 같은 거 뭐 홍염을 까면서 이게 하는 아직은 귀엽게 봐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강원 FC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이게 강릉의 주인은 강릉시청 축구단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강원 FC는 좀 춘천으로 보내면 되겠네. 예 춘천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오늘 강릉시청에 우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강릉시청 그러면 승격제로 되면 내년에 가나? K리그? 승격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청팀이라 아쉽네. 승격제 그러면 지금 K리그가 문제인 거잖아. 축구협회가 어쨌든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그런 축구팀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괜찮습니다. 저희 위험한 발언 해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진짜 슬프지만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아 이명박 꺼져라. 콜. 자 준비되셨나요, 용기 형님? 네.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군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제는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제는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와, 와, 와, 와, 들으면서 그냥 빠져들 것 같아요, 세상 형. 좀 이따 한 번 더 하시죠, 또 다른 거. 어, 이거 지금 했던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지금 했던 곡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아, 김광석 님이라고 아, 혼자서 참 길고 긴 곳을 가신 분이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김광석 님하고 김현식 님하고 다들 안타깝게 유지아 님까지 다들 안타까운 곳으로 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살아 계셨으면은 아직까지 그 콘서트 문화나 그 포크 그리고 지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TV를 틀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공산품이라고. 다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 판을 치는 그런 TV 프로나 이런 거보다는 이분들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음악의 폭을 넓게 들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곡을 한 곡 불러보았습니다. 와,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면은 김광석 씨는 어떤 존재였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시대에. 네. 저도 김광석님을 처음 들었던 때는 언제였냐면은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형님이 LP를 처음 사와가지고 김광석님의 곡을 듣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들어도 되게 이제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곡 자체가 통기타 연주에서부터 시작을 포크송을 부르다 보니까 지금 친구들이야 뭐 소녀시대나 아니면은 걸그룹 내지 아니면 보이밴드를 많이 듣는데 우리 때는 그나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라나요? 그 가요 톱10이라고 해서 그 가요 프로를 틀으면은 지금처럼 뭐 틀면은 계속 그런 보이밴드나 걸그룹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발라드도 부르는 분들도 계셨고 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포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양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중학교로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통기타가 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쳤던 곡들 중에 많은 곡들이 아마 이 김광석님의 곡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최고다 최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그때 기타를 쳤어요? 아니면은 이후에 쳤나요? 이후에. 와, 초등학교 때부터 쳤으면은 기타리스트가 되셨겠네요. 네. 그리고 김현식, 김현식 씨는 또 한마디 또 해주시죠. 김현식에 대한. 네. 김현식님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래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콘서트 문화를 장착시킨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은 모든 곡들이 블루스 타입들의 곡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비처럼 음악처럼이나 그 다음에 내 사랑 내 곁에나 다들 그 블루스 풍적이고 조금 더 좀 하드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블루스 색채가 깃든 곡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골목길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주 명곡이죠. 그 곡을 들으면 아주 우리나라의 그 양대 블루스라고 하죠. 신촌 블루스의 엄민호 씨와 그리고 이 김현식 님하고 그런 곡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초반에 그 블루스라는 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자료들이 그 김광석 님이 했었던 공연들을 보시면은 아 콘서트라는 게 이런 게 콘서트구나 초반에 콘서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뭐 미완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6집을 끝으로 뭐 그분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음악이 젊은 세대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면서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는 게 지금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SM이나 아니면은 YG나 그리고 또 JYP 이쪽에서 내놓는 음악들만이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라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 음악들을 한 번씩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갑자기 사이클롭스 막장 라디오가 고퀄리티 음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와, 뭐 지금 제가 김광석 씨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못 들어드리는데 혹시나 웅기 형님이 찾아주신답니다. 뭐 좀 이따가 연결이 되면 들려드릴게요. 또 뭔 얘기를 할까요? 뭐 개인적인 얘기 할까? 개인적인 얘기. 지현이 형은 여러분들이 못 보시겠지만 뭐 강릉에서 프리마켓 맞아 프리마켓을 이제 진행해 오셨던 분이에요. 아 이제 날씨가 풀리면 또 프리마켓을 진행할 텐데 프리마켓 맞아 프리마켓 강릉 프리마켓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창시자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네 처음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11월 달이었나요? 그때가 마지막에 11월 달을 끝으로 작년에는 11월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혹한기가 찾아와갖고 더 이상 야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행사다 보니까 혹한기가 찾아와서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까지 이렇게 못했는데 아마 다음 달에는 날씨가 더 풀리고 나들이 갈 정도로 그렇게 풀리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아마 야외에서 또 열리지 않을까 4월 달 네 둘째 주 일요일에 열리고 아마 거북이 주차장 에서 열릴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네 여기에는 다양한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나요? 셀러는 10팀에서 12팀 정도인데 신청하는 분들은 한 8팀 그것도 다 아는 사람들 막 아는 사람들 오고 그래서 예 뭐 그들만의 잔치가 되곤 하는데 많이 이렇게 어울려줬으면은 하는 바람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또 이런 재밌는 생각 가진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안 그래도 또 재밌는 거 찾아서 되게 갈증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네.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트위터로 제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위터를 잠깐 홍보를 하자면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com 그리고 슬러시하고 I'm in the market. I'm in the market. I am 이렇게 뭐 스펠링까지 말해주긴 좀 그렇고 I'm in the market을 치시면 강릉 프리마켓 트위터가 나옵니다. 여기로 제가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고 빨리 정보를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m in the market입니다. 네. 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이 방송이 올라가는 데에다가 적어드릴게요. 그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아, 네, 이렇게 글 한 그거 근데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네,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네, 좀 슬프긴 한데 지금 연결이 됐나요? 네. 웅기 형이 추천하시는 곡인데요. 어떤 노래가 제일 이 중에서 어떤 노래를 네, 김광석 님의 곡은 상당히 히트곡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다운타운 DJ를 할 때 그 라이브 그 통기타 라이브를 하시던 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기다려줘라는 곡을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네. 기다려줘 듣고 또 라디오 이어가겠습니다. 난 아직 그대를 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김광석의 기억 속으로 맞아요? 아닌가? 김광석의 기다려줘. 와 좋은데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하는데 와 미친 줄 알았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크게 들렸던 점 죄송합니다. 기계적인 아직 저희가 뭐 이런 전문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난 줄 아세요? 20분?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39분 41초. 네. 그렇게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강릉의 미래와 그죠? 강릉의 미래와 오늘 되게 많이 알찬 방송인 것 같아요. 막장 라디오가 강릉의 미래와 그리고 오징어와 복면 스페셜 네? 그리고 우리 웅기 형님의 음악에 대한 이 꽉 찬 방송인데 민섭이 형이 와야 클로징을 할 텐데 민섭이 형은 지금 현재 시간 9시 44분인데 아까 9시에 온다는 사람이 지금 44분을 그러고 있네요. 아 힘들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또 우리 사이클롭스의 혜성이가 지금 마이크를 달라고. 네. 아 저희가 참 이제 오징어 복면에 복면을 맡고 있는 문바라고 합니다. 저. 네, 실은 저희가 오늘 처음 합주를 해본 팀인데 저희가 홍대에서 지금 좀 떠오르는 좀 잘 나가는 그 밴드인 밤섬의 적단을 5월 달에 그 섭외 뭐 강릉에 찾아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 이게 라커스데이는 아니고 개인적 트위터로 어떻게 친분을 쌓다 보니까 예, 친한 척을 좀 많이 했더니 아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강릉에 오게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라디오 초대해도 돼?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알았어. 그 뭐지? 오면 시작하면 되지 뭐. 그 막장 라디오인데. 그래서 아 지금 저희가 밴드를 엄청 막 하는 것처럼 떠들어놨는데 지금 오늘 사실 합주를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밴드를 이름 지어놓고 막 밴드 한다고 떠들 때가 한 5년 전인데 이제 예. 어쨌든 뭐 5년 만에 첫 쾌거 예. 자랑스럽다. 홍대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지금 밤섬의 역단 아 참 가문의 영광이고요. 참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28, 27 아 지금 뭐 그라인드 코어라는 막 그런 장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혹시 유스튜브에 밤섬의 역단을 쳐보시면 처음에 좀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 이제 또 그만의 매력이 있는 이게 예, 또 대표적인 노래 중에 행정보급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 네 뭐 가사는 잘 안 들리고 행정보급관 아니 그 욕이 나오는데 노래 괜찮아. 근데 아마 가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아 근데 그 노래보다는 제가 그래, 또 자체 심의해 줘. 예, 그건 좀 그렇고 이게 회사원들의 이게 애환을 담은 밤섬의 역단 형님들의 바카스 한 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들어보시죠. 예. 자 연결하는 동안 바카스 뭐? 바카스 한 병. 우르사였으면 좋겠다. 자, 이제 연결이 되는 동안 자 잠깐 플레이 하지 말고 자 연결이 되는 거야. 이제 이제 밤섬 해적단의 바카스 한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안 돼요 하고 말하면은 그걸로 넌 끝장이야. 명심하라고. 안 돼요라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어. 아, 네. 아, 지금 헤드셋을 뻗고 있다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네,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 지금 은경님이 가신답니다. 저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말 했으니까 멘트 해주세요. 예, 방송 중간에 이렇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는 점 사과드리고요. 만나러 가죠? 아,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인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방송 들어주시고요. 김진유 군의 재밌는 진행으로 재밌는 방송이 될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온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누구와의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성아, 너도 약속 없잖아. 네, 외로운 밤, 외로운 9시 51분입니다. 지금은 3월 31일 맞나? 3월 31일. 내일이 벌써 4월 1일이에요. 아, 와, 만우절. 만우절의 추억 한번. 네, 만우절의 추억. 난 고등학교 때 그 뭐냐? 반 바꿔서 하는 거. 저 1학년 때 3학년 형들이랑 반을 바꿔서 한 적도 있는데 많이 혼났지. 너희는 광고는 어땠어? 광고는 그냥 일단 건전한 만우절 문화를 이룩하기 때문에 반바꾸기를 했었나 건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참 반바꾸기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참고로 주문진 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아무튼 주문진 고등학교 학생회장 인데 만우절에 신나게 놀아야죠. 학교는 그런 곳이니까요. 네, 학교는 선생님들과 같이 놀고 공부도 하고 물론 공부는 뭐 다른 학교들보다는 뒤처진 게 사실이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들과의 이제 그런 끈끈한 뭐라 해야 되지? 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얼마나 진짜 진정한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공부만 하는 학교는 전 반대일세. 네. 그리고 학교 만우절 때 이제 저희가 그때 국어 시간이었는데 저희 반 친구들이 우리 체육하자 해가지고 다 체육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을 체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물어봤죠. 너의 체육 시간 아니지 않았어? 저희 체육 시간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이런 거짓말을 했죠. 국어 선생님에게. 그리고 나서 국어 선생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듯 했으나 문을 열고 잠시 나가더니 다시 들어오더니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예 네, 그냥 센스 있게 선생님들이 넘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운경님은 이제 가십니다. 네 뭐 형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학교 얘기보다는 좀 뭐 일상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일상에서 지금 생각 중인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 중이랍니다. 뭐 생각나시면 알려주시고요. 만우절 했던 아 그거 많이 장난전화 하고 너 나랑 사귀자라는 문자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그거 많이 하던데. 만우절을 빌미 삼아 용기가 없는 애들이. 그쵸. 만우절을 빌미 삼아서 한번 고백을 해보는. 저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용기가 너무 없었네. 아, 네. 형은 해보셨어요? 난 안 했어 아예. 안 하셨답니다. 혜성이는 그런 일이 없었나? 전 찌질이었기 때문에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힙합을 들었습니다. 네. 너 밴드잖아. 힙합이랑 멀잖아. 잠깐만. 그때는 제가 흑인인 줄 착각을 하고 제가 흑인인 줄 알고 막 그런데 역시 서구 문명의 이기 그 밴드를 하려고 지금 빨리 공익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익이 참 국방의 의무가 참 뭐 같아 진짜 그지? 저도 뭐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다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씻어지지 않는 그런 시너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내일 만우절. 내일 어떤 장난을 해볼까요? 만우절인데.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지금 생각났으니까 그냥 내일은 이거 꼭 할 거다. 해보고 싶다. 저는 내일 내일 뭐 할 게 있나? 내일 여자친구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 여자친구 마음도 떠볼 겸 여자친구에게 공개 구호 아니구나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되게 러브레터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물론 물론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뭐 지금 현재 마음을 한번 여기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례가 아니라면 아니 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닌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마음 떠볼 겸 내일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좀 짓궂지만 우리 그만 이제 그만 만나자 우리 여기까지야 이치 오버 이렇게 한번 마음도 떠볼 겸 한번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또 센스가 있어갖고 아 이거 만우절이라서 지금 장난을 치는구나 그래서 또 센스 있게 어떻게 받아치고 또 이렇게 내가 또 받아치면 또 신경전이 벌어져서 더 이렇게 구렁 속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장난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성이가 뭐 아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혜성아.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자친구 아 미치겠다. 그러면 내일은 그런 짓궂는 장난을 하실 거고 뭐 네. 방송 2주 후에 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때 뭐 2주에 이곳에 안 계시겠지만 서울에 다시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때는 전화 연결 저번에 헌영이 형과 전화 연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스피커폰 틀어놓고 네 아무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지금 제가 세 번째 방송을 할 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목표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회수를 떠나서 이 NPC를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강릉에서 서울을 가는 동안 NPC를 듣는 이 라디오를 MP3로 받아서 두 시간 동안 방송을 제가 만들어놔서 그거를 두 시간 동안 그냥 서울 가는 길에 꽂고 그러니까 두 시간 분량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었는데 그냥 뭐 어차피 MP3들 노래 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냥 저랑 그냥 아무 대화를 안 해도 저는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있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민선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4분이 지나갔어요. 이게 가능하겠구나 지금 54분이면. 네. 지금 진아 누나와 민선님이 오셨어요. 민선님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네 지금. 네. 시그널은 지금 그 홍규 형님이 해주시고 가셨어요. 일어나 비트로. 네. 아무튼 지금 민선님 지난주에 이어서 1, 2부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지금 1부 마치겠습니다. 그냥 막장 라디오니까요. 1부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잠깐 자 이것 좀 연결해줘. 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지나가는 타이밍으로 지금 10시입니다. 10시 추천해 주신다고요? 어떤 노래? 10시 지금 이제 55분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길게 될지 모르겠어. 네 지금 민섭이 형 빨리 앉아봐요 빨리. 그러면 이제 그러면 1부 시그널을 지금 제작해요. 자 1부 시그널 여기 피커에 있어요. 여기 자 1부 시그널 1부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네 형보러 왔어요. 자 1부 시그널 나갑니다. 1부 이제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이랍니다. 이 방송 2시간이 오늘 될 것 같네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강릉에서 서울 가는 게 지금 1시간 돼가거든요 형. 그게 가능해졌어요 지금. 네. 네 자 내일 만우절 좋은 시간 되시고요. 1부 이거 이렇게 하면은 1부 근데 1부 2부 나누면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 광고가 낫겠다.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사이클롭스. 예. Yeah. 네. 형 지금 자 2부 시작. 우리 이거 뭐지? 2부 시그널을 바꾸죠. 네. 2부 시그널을 바꾸죠. 네. 네. 야! 야. 네. 2부입니다. 뭐 별다른 것 들으실 때 뭐 별다른 건 없겠지만 지금 아까 10시에 1부가 마쳤어요. 근데 그 중간에 광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광고는 지금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죠. 좀 못 들었습니다. 네. 그냥 대책 없는 방송 막장 라디오니까 네,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저도 궁금하고요. 어 이제 지금 10시 5분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아까 지현이 형과 오징어 복면이 복면의 리더 혜성 군이 네, 맥주를 사러 갔어요. 네. 뭐 저희 술 먹고 해도 되죠? 술 먹으면서. 예. Yeah. 네, 그러면 2부에서는 아까 1부에서 어땠냐면요, 형. 그러니까 옹규 형님의 음악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그러니까 김강석 씨와 김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강릉의 미래에 대해 우리 토론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강릉시청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만우절, 내일 만우절인데 지현이 형이 이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짓궂은 장난을 한대요. 뭐 현재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식의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는 그런 식의 짓궂은 장난을 하신대요. 형은 내일 뭐 하실 거 있나요? 내일 일해야 됩니다. 아, 저도 일해야 되네요. 아, 아무튼 오늘 진화는 한 통화 중이고 2부 시작했는데 뭐 할까요? 2부가 아니라 아까 그냥 광고 듣고 왔죠. 네, 광고 듣고 왔는데 뭐 할까요? 노래 하나 할까요? 노래 하나 어떤 노래 할까요? 아,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섯 번째 방송이 참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바닥에 드러낼 것 같아 지금. 아니면 이거 방송을 잘라서 올릴까요? 그러기엔 좀 그렇죠. 그죠? 그죠? 그냥 그쵸? 어쨌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어떤 거? 넌 할 수 있어? 나 강산의 씨의 넌 할 수 있어. 자 라이브입니다. 오해 방송도 할 수 있어.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타진한 일이야 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쓰니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얘기가 바닥이 나서요. 강릉의 미래와 그 강릉시청의 어쩌구와 오징어 복면 스페셜 나 나 5회 때는 그냥 오징어의 복면 멤버들 다 와가지고 하면 되겠다. 예아. 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오해 방송 안 들으시겠네요 이거 듣고 나서. 제가 어떤 방송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저는 이 시간에 있는 저희 사이클롭스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는데, 뭐 그냥 뭐 부담 없잖아요. 누가 간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말 하고. 네,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하면 피곤한 거고. 예. 네, 그냥 무덤덤한 방송. 전국에 뭐야 방사능이 유출 뭐야 검출됐다고 하는데, 아 4월 15일 분나란 카페에서 어쿠스틱 게릴라 콘서트를 합니다. 야. 예. Yeah. 네. 분나란 카페입니다. 그 기업은행 사거리 맞은편, 기업은행 맞은편 2층에 분나란 카페가 있어요. 4월 15일 7시경 거기 침투합니다, 저희는. 네, 공격하러 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소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만은 않죠. 슬픕니다. 그죠? 그냥 생각하니까 슬프네요. 왜 그럴까요? 아, 아니야. 저번에 불렀던 노래. 여기 아까 우주히피 노래 틀어줬어요. 아까 1부에 잘했죠. 뭐 2부는 지금 그래 2부라고 따지면 2부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2시간 채우기 힘들다. 지금 1시간 5분이거든요. 와 진짜 2시간 채우기 힘들긴 하다. 뭐 여러분들 이 방송 지금까지 듣고 계시다면 정말 와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들었다고 하시면 댓글에다가 어떤 단어를 할까요? 댓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사이클롭스라고 적어주시면 그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석군과 같이 게릴라 노래 부르러 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약속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상가집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진짜 곤란하고 죄송한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달려가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듣고 계시다면 댓글에다가 사이클롭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연락처? 연락처 댓글로 하면 안 되나? 쪽지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사이클롭스 위치가 지금 여기가 어떻게 그 댓글을 달으셨으면 제가 그분 어떻게 추적을 하죠? 그거 아이디로 검색 안 돼요. 아이디가 없어도 댓글이 가능할 걸요? 그러면 누구신지 살짝 힌트를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맞아. 힌트를 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댓글 다셨을 때 이런 뭐 강일 여고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강일여고 몇 학년 몇 반에 몇 시에 쳐들어 오세요. 이런 댓글 달면 저희 쳐들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허락한다면 쳐들어 가겠습니다. 그게 네 한 잔 네 한 잔 하시고 오세요. 네 한 잔 하세요. 아무튼 뭐 일시정지 지금 일시정지하고 업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방송이 아니고 그냥 마이크는 이제 술자리 안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술 먹는 소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냥 저희가 하는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네, 뭐 저희 대책 없는 방송이니까요. 대책 없는 방송 사이클롭스 라디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 저도 맥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러 자리를 옮기도록 할 텐데 그 동안에 준비를 할 동안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네, 노래를 잠시 이제 브릿지 형식인 거죠.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뭐 틀고 싶은 노래 있어? 있어? 자. 제 지방에서 밤사음의 적단을 이제 지방에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예,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저 홍대에서 좀 나가는 밴드를 이제 섭외해가지고 제가 이분들을 소개시켜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분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이때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네, 혜성이가 노래를 지금 틀 준비할 동안 그냥 지금까지 정말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제 댓글로 저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정말 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저번에 세 번째 라디오는 봉봉이란 아이디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댓글을 못 달았어요. 죄송하고요. 만약에 지금 그 봉봉 씨가 듣고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누군지 뻔히 알지만 아무튼 네 강릉에 뭐 이런 방송 뭐 듣고 정말 근데 진짜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 정말 와 진짜 영광이다. 그지? 그런 생각하니까 지금 와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 정말 네, 댓글로 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라도 올려주시면 저는 이거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할 거. 준비됐어? 이거 여기 꽂았어? 이거 그래 꽂아. 자 잠시 소개 멘트와 함께 노래 듣고 네, 지금 10시 17분인데 이제 10시 17분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20분에 막차가 있는데 지금 막차가 지금 끊겼어요 지금. 근데 밤섬의 약단 노래 중에 막차가 끊기기 전에라는 그나마 이게 노래 가사가 좀 들리는 노래입니다. 예. 뭐 내용은 뭐 막차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밴드 음악을 보고 자란 그 청년의 이게 그 뭐지 애환이 담긴 이게 밴드 아티스트들은 이제 다 공연을 끝나고 막 곱창 꿔먹고 이게 기념으로 막 곱창 꿔먹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공연을 다 보고 집에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에 간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예, 막차가 끊기기 전에 함께 들어보시죠. 이거. 네. 지금까지 밤섬 해적단의 집에 가는 길? 막차가 끊기기 전에 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저는 술자리로 이동해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과 술, 맥주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방송 이게 오늘 이렇게 한 김에 2시간 채우도록 할게요. 채우도록 하는데 그냥 뭐 이제 저희 개인적인 그냥 이야기 드리니까 들으실 분은 계속 들어주시면 고맙고요. 그냥 뭐 소소한 이야기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런 라디오도 없잖아요. 그런 네, 저 이제 라디오로 저도 맥주 먹고 싶어요. 안녕. 네, 안녕 아니고 좀 이따가 마지막 멘트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술자리로. 야. 예. 술이다. 아, 건배 한번 할까요? 할까요? 술 있으세요? 하영구 오늘 작정하고 오셨네. 오늘 대리운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오늘 기분 좋으시구나. 내가 라디오 한다기를 그러길래. 아 정말요? 아 되게 노래하고 싶어갖고. 네. 아 노래 아까 들었는데 이게 막 소울이 와 노래가 안 나오는 게 요즘에. 아 그래요? 원래 전공하셨어요? 전공은 아니에요. 취미로 하신 거예요?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폭발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폭발해야 되는데 지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안 나와. 아 왜 안 나오지? 아 좋다. 뭔가 쌓이는 건 많은데. 네. 선배. 네, 반갑습니다. 예하. 네. 우리는 지금 양파링가 새우깡 뭐냐? 저... 포테토 스틱. 포테토 스틱. 먹고 있어요. 커피도 있어요. 아, 아 되게 멋있다. 멋있다 지금. 맛있고 멋있다. 아. 그거 저기 있어요. 아 있어? 어 이게 블랙베리죠? 네. 아이고. 아 나 안 마셔. 너 마셔. 안 마셔. 어. 합주 잘 됐어요? 그냥 펑크곡 하나 했는데. 밤섬? 이걸로 트는 거야? 썸보리원이라고. 썸 41 뭐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인 펑크라고 이제 좀 거의 맞춰본다는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 그렇게 하고 남윤이도 왔어요? 네 어 왔다 왔어요 번개통신? 오 좋다 다음 주에는 아마 세풀토라라고 하네요 아 그 트위터에 봤어요 네 제가 요새 계속 트위터에서 칭찬 똑같은 글을 두 번이나 했어. 네, 네, 네.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러면서. 세풀투라라는 세풀투라. 빡센 메탈 하는 애들인데. 아 메탈이에요? 이제 펑크는 이제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펑크를 그냥. 아 다른 쪽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펑크를 계속하면 또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 매너리즘 이런 게 되게 좀 빡센 걸 한번 해보고. 근데 그런 거 있더라. 그 성공한 거 들어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기타 그 톤이 있더라. 아, 그죠? 그런 건데 모르는데. 그걸 계속 가만히 있다 보니까 참 딱 좋아했어. 옛날 그 그때 말하는 거 엘비스 같은. 아, 예, 그런 거. 예, 락앤롤 톤. 디스트 별로 안 먹이고 거의 생톤 같은데. 그 옛날 프로랜딩 그 많이 봐가지고 그때 막 등장할 때 엄청 막 헤비한 거 막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고 싶었던 거. 어, 나를 모네. 지나오는 어렸대요? 아, 네 드럼이고 네. 또 어떻게 내포지 사는 그 군대 전역한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 기타 치고 어쿠스틱? 아니 네, 그 일렉 기타 일렉? 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친구인데 아 다 친구인데요 베스트 프렌드야? 네 베이스 걔들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 걔네들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어우 둘이 있는데.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이게 어 들리나? 아 그 실망은 어떻게 하려고 조금 그래? 조금 들려. 아니 다 같이 죽어야죠. 다 같이 망해버리려. 아 리더답게 역시. 아마 이거 듣는 사람들은 지금 소리를 만땅 키워놓고 있을 거야. 아 진짜 근성 있네. 우리 생방송 언제 해요? 뭐야? 생방송 아니야? 아 스트림이 근데 이것도 생방송이나 각본이 없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듣는 사람이 없었죠. 위냄프 그러니까 인터넷이 돼야 돼. 위냄프 그럼 아예 그 방송 트는 날을 그때 했다고 뻥을 치고 그 전에를 지금 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진짜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하잖아. 아 생방송처럼 오늘 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말고 이렇게 맞아 맞아. 아 그렇게 하려고 오늘 무슨 그 트는 날에 딱 맞춰갖고 그렇죠. 또 우리 월요일날 올라왔단 말이야. 아 근데 지금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렇게 방송처럼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다른 건 없겠다. 그냥 다른 거랑 똑같지 않을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근데 인터넷 방송이란 게 어차피 이게 듣고자 하면 어쨌든 다시 듣기인데도 이게 그렇지.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 오늘 라디오 듣다 왔는데 인터넷 라디오. 아. 홍대 쪽에 막. 아. 아까 말. 그거 마포 FM 아니야? 네, 마포 FM에서 막 인디 밴드 막 하는 애들이랑 막. 아 알아. 네. 그거 마포 FM에. 수수 선생님이라고 우리 여기 선생님 아 진짜요? 우리 라디오 아, 다 또 연결이 돼 있네. 거기서 막 무슨 이상한 막 개소리 하고 막 그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해. 강릉도 아 근데 그 마포 FM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를 강릉에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네.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들 라디오 36.5 강릉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만드는 게 목표야? 그쵸.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흡 하나 이게 방송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도 아, 하시는 분들이 않고. 하는 게 중요해. 그렇지. 진짜 좋은 말인데 뭐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아 진짜 진짜. 근데 이렇게 좋아지지. 평소에 칭찬 같은 거 안 들었어요. 왜요? 계속 하고 있으면 되겠죠. 끈을 놓지 않는 자세. 광고를 해야 되나? 알려지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파수 따고 이런. 그러니까 강릉 사람들이 거의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릉에서 뭐 불난사 환경 이런 거 여기서 해주겠다고 아, 우리가 방송을 하면 여기서 방송을 하면 500만 원만 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이클럽스에서다가 만약에 기지국을 세운다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면 하면 여기서 시내 그리고 택지까지 못 가. 아 진짜? 네, 소출력이라서. 아 마포 FM도 그래. 근데 그거를 마포 FM도 마포 지역 이렇게 그, 아 무슨 동? 네 그 거기만 이제 아 그게 그거, 저희 동네에 있어. 아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데 수 있게끔 계속 올리는 거거든. 강릉에 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게 지어진다. 근데 뭐 지난날 맥주 먹어요. 괜찮은 거죠 근데 뭐야? 그렇게 해도 딱 그게 어? 잡혀가는 거 아니야? 방송 그거를 그러니까 주파수를 따려면 안첩이라고? 신청을 해야 돼 방송위원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국가 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다, 아 그래요? 25이라면서요. 네. 동갑이잖아요. 왜 숨겼어요? 동갑이잖아요. 저는 얘기했었는데 아, 항상 되게 취해서 취할 때만 만났네요. 아, 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 제 정신은 되게 좋아요. 이제 제대로 말 편하게 하고 친구니까. 그래도 그게 좋았어. 아, 그래? 나 한 번 만져봤는데. 아, 한 번이야. 아, 이거? 얼마 주셨어요? 이게 내가 일산까지 가서 샀어. 내가 15만 원. 저게 단종이 된 거예요. 실례인 거 같아. 단종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이니까 지금까지 혹시 듣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나 나만 듣던데? 아니요, 그 봉봉이란 분도 들으셨어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맥주 네, 줘주세요. 네. 스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시간 이게 1시간 1시간 맞아 1시간 26분을 녹음을 했어요. 뭐 지금까지 듣고 계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2시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술 짤이니까 그때까지 들을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시도해보다가 나중에 또 시도할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이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빛이 돼 있으면 듣는 분들도 좋으실 거니까 그건 한번 또 기획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와 트림이 나오네. 와 트림이 나오네. 네, 이제 그냥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할 말 있나요? 마지막 할 말 있어요? 지현이 형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답니다. 혜성이는 뭐 열심히? 욕심 있다 진짜. 이제 오징어 복면이 이제 출범했는데 야 이제 강릉을 제패하고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넌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타버코처럼 안 무너질 거야. 누나. 이거 사고 싶다. 지금. 뭐? 아,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뭐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천안에 사는 모령이 양 댓글 좀 달아 주세요. 누구예요? 생유. 생유. 자, 다 같이 사이클롭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저희 네 이제 사이클롭스 네 번째 막장 라디오 사이클롭스 라디오 네 번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예! Yeah.